다시 반복되는 떨리는 가슴은 뭘까? 내 바로 앞을 서성이는 어디서 본 듯한 빠른 걸음으로 쫓다 보면 선명하게 마주친 얼굴 정말 아슬아슬 닿을 듯 말 듯 스치던 순간들 몰랐던 기억들 묻지 말기로 해서 곁에서 있을 때까지 친구처럼 내 맘을 말해도 될까 그 많고 많은 질문 끝엔 언제나 한 사람 알든 말든 내게 다가오는 다른 내일 또 다른 하루 점점 아파오는 몸살처럼 없었던 묻지 말기로 해서 사랑을 믿을 때까지 묻지 말기로 해 서로 아픔에 기댈 때까지 Give me 난 모르게 Always 난 이대로 With me 넌 그대로 묻지 말기로 해 서로 사랑해 묻지 말기로 해서 곁에서 있을 때까지 묻지 말기로 해 하나 사람만 보일 때까지 Give me 난 모르게 Always 난 이대로 With me 넌 그대로 이제 말하려 해 나의 가슴은 그저 너면 Love.